평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강령조합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연대활동으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가 최근 중국 심양에서 여러 중국 국적 동포단체 회장들과의 설맞이 모임을 가지고 신년사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운복 의장을 비롯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일꾼들과 중국 련용성 조선족 로인협회 상무부 회장 겸 심양 조선족 로인협회 회장, 심양 조선족 로교사협회 회장, 심양 지원군 로전사 강연단 단장 등 제중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최운복 의장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 내용을 해설하고 모든 동포들이 몸은 비록 이국 땅에 있어도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숨결을 같이 하고 조국의 부강 번영과 통일을 위해 특색 있는 기여를 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제중동포단체 회장들은 심양시 안의 모든 조선족 동포단체 성원들이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조국이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 우뚝 솟아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예술 공연을 관람하면서 노래 곡조에 맞추어 춤을 추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